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를 도이줄란드 베를린 아차비 미디아 프린트 출판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와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를 최근 도이줄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가 MS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